나에게 빛이 되는 것. 향긋한 그대의 머릿결만이 복음이 감싸주는 것. 그대여 안녕 이런 말은 말아요. 사랑의 눈 빛발을 주세요.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것. 이토록